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 제도의 혜택 아래 장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속에 함경북도 명천군 고참리 일이민반에서 살고 있는 라연혜 할머니가 100번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. 경의하는 김성은 동치께서는 100살 장수자에게 은종어린 생일상을 보내시었습니다.